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금융노조가 박근혜 패당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반노동 정책에 항의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총파업 투쟁을 위한 집회가 노동자 5만여 명에 참가하여 23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.